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정말 바울의 감격과 흥분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감격한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 확신을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갖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로마 경기장, 다시 말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서 죽는 경우가 허다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겨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최후가 그들에게는 일상이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록은 시편 44편 22절에 나온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 구절을 인용했을까요? 실제 그들의 삶이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은 것이 그들의 매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확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확신은 생명을 넘어서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죽음보다 더 강렬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곧 사자밥이 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가 이러한 확신을 갖기 원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해 쿵쿵거리면서 달려오는 사자의 발걸음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도망가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일 확신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 크리스천들은 다시 말해 우리들은 이러한 확신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순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피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신우회를 조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이라면 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도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봉급이 깎이길 합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근무 시간에 화장실 금지라는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로 기독교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이 메시지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위험은 줄어든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위험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자가 우리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자는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 나오는 야누스처럼 두 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사자입니다. 한 개의 머리 이름은 교만이요, 다른 하나의 머리 이름은 염려입니다. 이 교만과 염려라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 언제 생깁니까? 실패를 반복하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이 태권도장에 나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겨루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겨루기 대회 때 열심히 자신감을 갖고 붙었지만 무참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럼 그 아이에게는 어떤 것이 생기느냐? 겨루기에 대한 어느 정도 트라우마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번에 나와 비슷한 아이를 만나지 않으면, 나보다 조금 더 덩치가 큰 아이를 만나면 지겠구나 라는 그런 패배 의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더 위축되고 더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또 겨루기 대회에서 지게 되면 그러한 것이 반복적으로 습득이 되어서 염려로서 계속해서 작용이 됩니다. 경기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만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겠다라는 염려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여져서 쉽게 포기를 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면서 공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수학만 포기하는 수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공부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스카이라는, 다시 말해 학교가 서열화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시든 내신이든, 다시 말해 수능으로 대학을 가든 아니면은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든 어쨌든 줄 세우기로써 그것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소위 인서울이라고 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려면은 이 반 안에서 4%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가 언제 딱 결정이 되느냐? 첫 번째 고등학교 첫 내신 중간고사를 볼 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이들이 딱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정시 같은 경우에 수능은 1년에 딱 한 번이니까 그때 실패하면 공부를 안 됐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신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이고 고등학교가 총 3년이니까 12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빨리 공부를 포기하느냐?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다 보면 내 앞에서 조금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나보다 100m 앞서가는 사람은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한 10m 앞서가는 사람 내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추월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어렵냐? 그 사람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역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 뛰는 것만큼 그 사람도 내 10m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가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월등하게 빠르지 않은 이상 그를 추월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달리기의 얘기가 고등학교 첫 내신 중간고사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4% 상위권으로 그룹에서 뛰는 아이들이 이미 결정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4%에 들지 못하는 아이들이 내가 다음번 시험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이겨야지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더 나올 수도 있죠. 근데 4%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의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그 4% 안에 있는 아이들은 공부 안 하고 있을까요? 그 4% 유지하려고 더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학교가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면 그 4%만을 위한 공간으로 점점 더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명백해진대요. 여러분 이것이 다시 말해 우리의 사회의 현실이고 이것이 곧 학교뿐만이 아니라 뭐 취업에서도 그렇고 결혼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이러한 것이 만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염려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깊어져서 우리 일반 대전과유에서는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넌 할 수 있을 거야. 혹시 강산의 씨의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제가 이렇게 딱 부르기만 해도 바로 음이 기억나시죠? 이런 노래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희망이 생깁니다. 아, 4%에 못 들어도 나 들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높아졌습니다. 아무리 강산의 할 수 있을 거야, 넌 할 수 있을 거야를 들어도 내 현실에서 할 수 없다는 걸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결코 없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노래가 나오느냐? 우리 자연사 하자 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인사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사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거기서 따온 것입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우리 자연사 하자입니다. 노래의 가사말을 제가 잠깐만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자연사 하자, 우리 자연사 하자. 혼자 먼저 가지 마, 우리 자연사 하자. 이게 이 후렴구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혼자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혼자 먼저 가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자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익히 아시겠지만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순위가 뭡니까? 자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의 노래가 아니라 제발 먼저 가지는 마.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우리 자연사만이라도 하자 라는 노래로 이제는 바뀐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 다시 말해 우리가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이 염려가 우리 속에 찾아들어오고 이 염려라는 사자가 우리를 삼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염려에 빠져서 자살하게 되고 이 염려에 빠져서 삶에 대한 희망을 놓게 되니까 가장 최소한의 것만이라도 그냥 버티자. 제발 그냥 살기만이라도 하자라고 바뀐 겁니다. 꿈은 말할 것도 없죠. 꿈은 꾸지도 않습니다. 그냥 생명만이라도 이걸 부지해 나가자. 라고 바뀐 겁니다. 이것이 염려라는 사자에 잡혀먹힌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 어떨까요? 만약에 그 4% 안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 스카이라는 그런 명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런 명문대학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자살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에 들어간 사람도 자살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이해하기가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인류가 아니라, 한국에서 1등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시 말해서 가장 인류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에서도 수많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매해마다 자살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은 고등학교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도 어쨌든, 순서가 생기게 되죠. 누군가는 1등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꼴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실패감, 그것이 오히려 그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염려와 이 교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절망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라고 고등학교 때까지 해도 높은 데 가서 또 절망을 맛보게 되면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 염려와 이 교만이라는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염려와 교만의 사자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청년부 때 회장을 하고 또 청년부 때 회장에서 이제 간사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청년부는 굉장히 우리식으로 하면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을 때는 막 400명 가까이도 됐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청년부 인원이 300명 정도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 바로 윗세대 선배들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300명에서 계속 줄어들면서 200명으로 이렇게 쭉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200명대에 회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장을 하면 무엇을 합니까? 청년부 행사를 준비하죠. 그래서 어른들과 같이 하는 행사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해서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정말 청년들이 그나마 많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전에는 청년부가 300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행사를 준비하는 회장인 저로서는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절망적인 겁니다. 여러분, 한두 명 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전도회에서. 그렇죠? 근데 100명이 점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200명이 나오는 청년부에서 어떻게 300명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딱 어른들은 딱 보면 아이고 300명인 때가 있었는데 좌절의 마음이 확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고향 제일교회 와서 또 똑같은 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중고등부를 하는데 딴 친구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년부 애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전에는 5, 60명이었는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중고등부실에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그게 이해가 될 겁니다. 와, 우리 중고등부 예전엔 그렇게 많았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예배 오셔도 됩니다. 앉을 자리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다시 말해, 희망을 갖기보다는요, 어떤 마음이냐면 좌절의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5, 60명을 채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볼 때, 솔직히 얘기하면 예배 딱 시작하려면 한 5, 6명 와 있습니다. 그럼 그 10배가 차이 나는 것과 항상 비교가 돼서 저는 어떤 식이죠? 실패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왜 5, 60명을 못 만들까? 물론 그 청년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를 막 정죄하고 막 좌절에 빠뜨리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저에게는 좌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서 성공을 맛본 것이 오히려 사람을 절망으로, 이 교회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를 봤지요. 그리고 교회를 봤습니다. 이제 개인의 신앙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생활에서 이 염려와 사자는요, 언제나 존재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만하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것을 두려워하였지만 이것만한 예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설교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 설교대회 1등은요, 장학금 받는 것보다 좀 더 사람들이 높게 평가를 해줍니다. 왜냐면 장학금은 이 매 학기 받을 수 있지만 설교대회 한 번 딱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등이 딱 됐다 하면은 같은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딱 1등을 하고 나서 어떤 자신감이냐면 나는 1등한 설교자야.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저에게 저를 더 무너뜨리는 그 요인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냐?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 설교 시간에 잘 때입니다. 나는 1등한 설교자인데 아이들이 제 설교를 듣는데 자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나 왜 이러지? 그 좌절감이 훨씬 더 깎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1등했다라는 그 마음이 교만함을 주고 그 교만이 다시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염려와 교만은요 결국은 나 자신을 계속해서 파괴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가 됐던, 그것이 교회가 됐던, 그것이 개인의 신앙생활이 됐던, 무엇이 됐던 간에 이 염려와 교만은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파괴시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요. 교만과 염려는요, 두 얼굴을 가진 하나의 사자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같은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고, 염려하는 사람은 그 염려 때문에 계속해서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교만과 염려라는 이 하나의 이 거대한 사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바울의 고백은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아홉 구절이 굉장히 짧지요. 아홉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고백은 사실상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쫙 요약해서 마지막 정수로서 분수를 쫙 뿜어내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홉 구절만 제대로 여러분 바울의 심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로마서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 8장 마지막 구절은 여러분 이미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많이 읽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썼는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확신을 다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아쉽지만 바울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확신보다 훨씬 더한 확신으로 이것을 외쳤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만약 바울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 이 마이크의 증폭을 가장 최대로 올려도 그것보다 더 큰 소리로 우리 귀에 들렸을 겁니다. 그만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의 결론이고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자기 자신에게 두면 그 인생은 실패에도 문제고 성공에도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확신의 대상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 그 인생은 실패해도 좌절하고 성공하여도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부를 못해도 문제고 공부를 잘해도 문제가 됩니다. 설교대 1등을 해도 문제가 되고 설교대에서 떨어져도 문제가 됩니다. 어떨 때요?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두고 있을 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두면 실패할 때마다 나를 자책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두면 성공할 때마다 자신에 대한 교만함이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확신은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 안 하느냐, 이 하고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확신을 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요? 내가 어디에 확신을 두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확신을 두고 있고 이 나에게 확신을 두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확신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목회자를 의심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확신해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1년만 딱 하기로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하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기를 마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교가 총 3학년 과정인데 마지막 3학년 2학기 과정을 남기고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 얘기는 캐나다에서 1년만 사역하고 다시 돌아와서 학교를 졸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캐나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 전도사님은 1년만 하고 가실 분이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있었냐? 저한테 오셔서 이러는 거예요. 김 전도사님, 여기 1년만 있으신다면서요? 아, 그럼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 저 그 얘기 들을 때 웃었지만 한편은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저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사이가 되었고 그렇게 저는 돌아왔죠. 근데 여러분, 이 사역자가 교회를 떠나고 특히 부교역자인 경우에는 이런 일이 어쩔 수 없이 이뤄지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아닌 이상이야 그 교회에 오래 있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또 잘못된 경우도 있죠. 너무 빨리 막 1년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마음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막 정이 들었는데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슬픈 얘기지만 새로운 교육자가 왔을 때 정주질 않습니다. 딱 오면 어느 정도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저도 다른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요. 2년에서 3년도 부교역자가 보통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친하게 딱 지내는 아이들은 끝까지 또 갑니다. 교회를 옮겨도 그 아이들과는 계속 연락이 되고 개인적으로 컨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정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그 교회를 떠나면 딱 끊기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 교역자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염려로서, 그러한 것 실패로서 그러한 이미지가 쌓이게 됐을 때 그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교역자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게 됐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한 예가 이번에 있는 그 그루밍 성폭행 사건입니다. 이 그루밍으로 그 목사가 동시에 네 명인가를 계속해서 그 성폭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루밍이 뭐냐면요. 이 중학교,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나 너 정말 좋아해. 나 너 정말 사랑해. 나 너랑 결혼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그 목사를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분은 나랑 나중에 결혼할 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폭행을 진행하는데 그게 동시에 네 명이. 친구들이 서로 다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 대한 확신은 그것이 부족한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고 과한 경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결국 자리를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확신은 어쨌든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어디로 옮겨져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바울이 그걸 했던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나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가말리아 문화생 중에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고, 다시 말해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그것을 옳다고 여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신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은 다 어떻게 한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시선이 바뀐 것이 보이시죠? 자기에 대한 확신은 점점 더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점점 더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뒤에 한 일, 자기가 한 어떤 성과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계속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완전 뒤바뀐 겁니다. 자기 안에 자기에 대한 확신은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확신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아들을 확신하는 그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가 말한 이 고백을 고백할 수 있었고 이거를 그 당시 로마 성도들에게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성도들은 실제 사자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그를 물어 움켜쥐려고 입을 벌렸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 있었냐?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쪽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확신했던 것에서부터 계속해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확신한 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성공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다시 예로 들면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자도 거기에 대해 너무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만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저에 대한 확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지 않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확신 때문에 저는 더 안심하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죽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바울의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내용을 보십시오.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시안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자의 입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던 것입니다. 왜요? 그 사자를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완전히 그 바울의 영역까지 도달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그 영역까지 가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곳에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확신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두신다면 여러분은 성공해도 좌절할 것이요 실패하면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확신이 하나님께 있다면 인생이 실패한 것 같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럼 결국엔 그렇게 고백하겠지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